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자유로운 용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가 강원도의 해양군 포천협동농장, 문천시 관풍협동농장, 법동군 령포협동농장, 금강군 소곤협동농장, 통천수산사업소에 모셔졌습니다. 모자이크 벽화 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습니다.